소름 돋아나네.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알아. 나만이 아는 나의 숨은 빠져. 그의 한숨 아래 나는 굴복당해 아무 흔적도 없어져. 다른 생각은 마. 나를 붙잡지만 네가 원하는 건 나도 몰랐던 나. 생각 마라. 네 몸이 알아. 마라, 네가 바라는 건 지금보다 강렬한 유혹들.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지 못해. 피해갈 수 없어, 벗어날 수 없어. 너의 욕망을 인정해. 피해가지 너는 욕망을 자극해. 나를 유혹 마라. 나를 거용 마라. 나는 지금 어디 나도 몰랐던 나. 나도 몰랐던 나.